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런던 포커스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너스입니다. 네, 저는 보노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나요? 예, 무사히 잘 살아있습니다. 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오늘이 제가 생일이라서 네. 애들 데리고 네. 이 런던 북부에 있는 168 스시에 다녀왔는데 아, 168 스시요? 예, 한 끼 그냥 외식하려고 네. 애들하고 다녀왔는데 오늘이 또 마침 PD데이예요. 네, 캐나다에는 네, PD데이가 있잖아요. 네, 학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날. 예. 부러워요, 너무. 이유 없이 노는 날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아,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더 웃긴 거는 네. 다 한국 사람들인 거 있죠. 아, 진짜요? 이 런던 이제 북쪽, 서쪽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또 오늘 또 마침 PD데이다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온 분들이 많은데 정말 장난 안 하고 그 손님들 90%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요? 예. 다 뭐 한국 식당이었 것 같은 분이. 와. 168스시가 한국 사람들 없으면 정말 장사가 안 되겠구나 하는. 정작 중국 사람들은 안 오고. 저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 오늘 신기하네. 한국 사람, 옆 테이블 다 뭐 앞뒤로 다 한국 그래요? 사람들한테 폼이 돼서 저기. 다 똑같은 생각으로, 다 똑같은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제 한국 분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는. 네. 가까운 테이블에 한국 사람들끼리 앉게 되면 괜히 또 한국말로 또 크게 대화하기도 좀 그렇고 옆에 또 들리고 알아듣고 하니까. 네.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 다 여기저기 신경 안 쓰고 예, 다 한국말로 뭐 옆에 한국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뭐 눈길을 더 주거나 의식하지 않게. 예전에는 좀 의식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없는 데서 한국 사람들이 네. 몇 테이블 앉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한국이네요. 예, 그냥 뭐 여기저기서 막 예, 그런 분위기. 아, 어색하기도 한데, 그래도, 좀 색다른 그런 분위기였어요. 한국인의 저력을 또 보고 왔습니다. 아, 네. 저는 지난주에 토론토를 한번 다녀왔어요. 예, 뭐, 중요한 볼일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아, 이거를, 진짜.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영상관에 예. 볼일 서류 뭐지 여기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한국 범죄 기록을 떼야 돼요. 한국에 그건 한국 경찰청에서 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서류가 필요해서 영사관에 그걸 떼려면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공증을 받아서. 아,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떼려면, 네. 영사관에 가서, 내가 본인이 맞는지를 영사관 사람한테 공증을 받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뭐 친구나 아니면 부모님이면 아무 사람한테나 대리인을 정해서, 대리인은 그 대리인한테 뭐 내 이 서류 진행을 맡긴다. 이걸 써서 영사관에 공증 받고, 네. 그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들이랑 신청서를 한국에 있는 그 대리인한테 보내서, 한국에 있는 그 대리인이 경찰서나 뭐 이런 데 가서 떼서 다시 나한테 보내주면 네. 그걸 내가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영사관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안 하고? 내가 영사관에 찾아가서 예. 영사관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굳이 내가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고 거길 영사관을 통해서 되는 걸로. 네. 그래서 서류를 만들 때도 영사관에서 쓰는 서류에 무슨 사진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다 적고 뭐 그런 게 다 절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3, 4 사이즈 사진을 한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3cm, 4cm 사이즈 네. 사진을 한국에서 많이 쓰는데 캐나다에는 그 사이즈를 안 써요. 네. 그래서 이제 증명 사진이 필요했죠.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사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이 당연히 필요한 줄 알고 사진을 찍어야 됐으니까 코스코를 갔었어요. 네. 코스코가 제일 싸잖아요, 사실 증명사진 예, 이런 게. 예, 또 빨리 해주고요. 예. 그런데 거기서는 딱 그 규격만 해주는 그 미국 여권, 그다음 캐나다 여권 뭐 이런 몇 가지 규격만 그렇죠. 해주는데 네. 3cm, 4cm 사이즈는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못하고 결국엔 예. 만만한 월마트를 갔는데 예. 거기서 바가지를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패키지로만 판다고 그래요. 몰랐는데 저는 당연히 그 원래 저는 토론토에서도 월마트 가서 몇 번 찍어봤거든요. 예. 그때는 그 사진만 한 두 장 찍으면 한 십몇 불 나와요. 예. 딸랑 두 장인데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네.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월마트도 뭐 그 정도 하겠거니 하고 가격 그 가격을 안 물어본 게 저의 실수였지만. 예. 사진을 찍었어요, 대충. 예. 진짜 대충 찍잖아요, 사실. 예. 대충 찍어서 받았는데, 갔더니 무슨 그 여권 지갑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예. 아니, 이거 기본으로 그냥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이 딱 나오는데, 1인당 30불씩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맞냐? 그랬더니, 예. 이게 맞다고 원래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을 그래서 이걸 아 되게 고민이 들어요. 이거 환불할 수 사진이 이미 나왔는데 그걸 환불하기도 그러니까. 그렇고 내일 당장 예. 가야 돼서 사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일단 그래서 내고 가져왔는데 예. 그렇게 찍은 사진이 필요가 없어진 거였죠. 아 이번에 이 절차를 하면 사진이 필요가 없거든요. 아 예, 예. 쓰는 것도 되게 간단하고 뭐 가족 관계 이런 거 하나도 쓰는 거 없고 예. 그 전에는 무슨 부모님 생일이나 뭐 그런 걸 다 알았어야 되는데 예. 주민등록상 그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돈은 사진 찍는 대로 돈은 날리고 예. 아. 액자에 그,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 사진 보기가 싫어졌었어요. 딱 가자마자 많이 비싸네요. 저희도 그 저희 블랙 거기서 몇 번 찍어봤는데 아 예. 거기서 또 지갑을 줘요, 또. 아, 진짜요? 예. 근데 그거는 아. 따로 그거 패키지라고 해서 비싸게 네. 받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념품으로. 아, 그래요? 줬던 기억이 났는데, 애들 그 여권 사진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왠지 이거 같아서 분위기가. 예. 끼어 팔기 같아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아, 예. 아, 이거 되게 좋은 정보인데요. 다음에 뭐 증명사진이나 여권 사진 찍으실 때. 그러니까 월마트는. 피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가격을 이게 지점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 이렇지 예. 않았어요. 런던 북쪽 하이드파크에 있는 그 예. 월마트가 그래요. 예. 다른 월마트는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정말 필히 피해야 할 곳이네요. 네,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뭐 일단 제가 안 물어본 것도 제 실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네. 해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은 했죠. 아, 그냥 그 정도 온 가족이 다 찍어야 되면 큰 부담이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정말 황당한. 깜짝 놀랐죠. 저는 0이 하나 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니, PR카드도 이번에 되게 간소화됐다고. 저희도 아. 몇 년에 한 번씩 PR카드를 갱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식구 중에서. 좀 번거로운 절차인데 되게 간소화됐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이민국이나 정부에서 뭐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그거를 듣고서 좀 개정도 해주고 손도 봐주고 이런 눈에 띄는 노력을 한다는 게 전 참 이번 정부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전 정부에 비해서. 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리, 젊은 총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요즘, 뭐, 업무 수행력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 세계인들이 네. 이제 이분의 인물 보고서, 네. 뭐, 한국에서도, 이제 내가 구성할 때, 네. 뭐, 이분의 이런 뭐 행보를 보고서 크게 인상을 받았던 좋은 인상을 받은 이제 뭐 그런 글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예, 저도 그렇게 느꼈었고요. 네. 그 처음에 내가 발표할 때 그 인종비나 아니면 그 여성과 남성의 비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요즘은 한국에서도 뭐 정치는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제. 한 나라의 리더는 좀 이제 젊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게 뭐, 캐나다 총리만큼 너무, 좀 너무 젊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는 좀 추진력 있고, 좀 소통도 잘 되고, 네. 이런 좀 리더가 나와서 이끌어 나가는 게 좀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한국도 뭐 추진력 하면 그 전 정부도 만만치 않았죠. 추진력. 네. 추진력 하나만은 뭐. 한국 가면 정말 그 온 강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그 사진으로만 접했던? 예, 우리가 예. 유한 캠벌 리더라는 말이죠. 예. 뉴스 할까요? 예, 그 전에 저는 네. 이제 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네. 청취자분들의 댓글. 아, 너무 네, 댓글 감사한 진짜. 댓글. 네. 지난주 두 분, 예, 이번 주 두 분. 두 분씩 이렇게 올려주셔요. 네네네. 네, 네. 소개를 해드리는 게 저희 의무가 의무죠. 아닌가, 네. 또 예의가 네.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세이노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방송 잘 듣고 있다고. 네. 짤막하게 아주. 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든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저희 이제 초기에 한번 남겨주셨던 분인데, 오랜만에 네. 또 네. 남겨주셨어요. 캐나다 유학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석사 이민 준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예. 네. 유학원 통해서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유학원 얘기 관련돼서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고, 근데 안 좋은 얘기가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학원 통해서, 글쎄 뭐, 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소리, 다시 런던에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이 좀 그런 글들 많이 올리시는 걸 제가 몇 번 접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올 때 유학원을 통해서 왔거든요. 예. 그때 엄청 실망 많이 했죠. 아, 여기 한국에서 네. 그 한국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유학원을 통해서 전했어요. 그 아, 유학원에 네. 의하면 자기네들이 최대 규모라고 하는 그런 유학원을 통해서 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무슨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런 서류들을 이제 유학원에서 진행을 해주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좀 실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 근데 막상 와서 이제 여기 그 유학원의 지사가 여기에 돼 있었는데, 그 유학원의 지사를 통해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네. 네. 그래서 좀 애매했죠. 왜냐면 한국 오기 전에는 정말 실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분이 정말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심지어 캐나다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대요. 네. 본인이. 네. 그런데 뭐 비자를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방문 비자를 받아 저는 이제 스터디 비자를 받아서 들어왔는데, 같이 오는 사람들이 이제 방문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처음엔 그냥 템포리를 해서 뭐 30일짜리인가 그걸 끊어주면은 네. 여기 들어올 때 이민국에서 그걸 접수해가지고 서류 심사해가지고 제 스터디 비자와 똑같은 그 기간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원래 절차가.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비자를 딱 받았는데, 처음에 비자를 받았는데 30일짜리가 나온 거예요. 네. 저는 다 나왔는데, 와이프랑 애가. 예. 그럼 당황스럽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모르잖아요. 예.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유학원 사람들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왜냐면 그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제 잘못 때문에 저를. 그렇죠.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예. 그 저를 맡기고, 제가 믿고 맡기는 것인데. 예.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예.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가서 새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뭐 새로 받는 건 맞는데, 이야기가 내용이 달랐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면서 엄청 실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와서는 그 여기 토론토 지사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어학연수를 다니거나 이럴 때, 거기 가면 뭐 항상 이벤트, 뭐 이제 그,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네. 유학생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같이 모여서 얘기도 들어주고 네. 친구처럼 아니면 언니 오빠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뭐 또 뭐 칼리지나 아니면 대학원을 가거나 이럴 때도 이제 뭐 비자 연장도 해드리고 이럴 때 그런 것들도 그냥 뭐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네. 특별히 뭐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처음에 올 때는 엄청 실망을 했었던 국내 최대 유학원이었습니다. 아, 이니셜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말해도 돼요. 왜냐면 목소리 예. 좋았거든요. 예. 예, 유학내 들어가. 예. 예, 저는 목동, 아니요, 이것까지. 예. 아니, 근데 그분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토론토 딱 넘어오자마자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자기 퇴사한다고. 자기 퇴사하고 다른 직원한테 넘긴다고. 짜증 거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제가, 네. 아, 이거 뭔가, 이거 어떤 상황인 건가. 아무튼 저는 근데 토론토 지사는 추천합니다. 네. 에이드님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유학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면 이런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예. 느낀 거는 아무리 유학원한테 막 진행을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최대한 알아보고 뭐 네. 예, 자기가 그러니까 예. 무조건 맡겨놓고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네. 진행 상황을 내가 다 체크를 하고 나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지 예. 그 혹시나 잘못돼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예. 좋은 조언입니다. 아주. 예. 예. 저희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네. 정말 짤막하게 되게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네. 그 미국 얘기예요. 네. 제가 웬만해서는 뭐 미국에서 뭐 총기 사건이 나거나 뭐 해도 별로 뭐 저랑 뭐 이게 와닿는 사건이 아니라서 네. 아, 뭐 또 저런 일이 또 생겼구나. 또 벌어졌구나. 이제는 좀 많이 둔감해졌어요. 그런 사건에. 근데 네. 이 사건은 너무 황당하고 웃긴데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건이라서 네. 이게 또 런던 신문에 실려가지고 네.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지난주 아마 수요일에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네. 어떤 여성 운전자가 네.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네. 그 사진을 보니까 차가 완전히 뒤집힌 거 보니까 그 길가에 도로변에 좀 큰 사고 같았는데 다행히 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사고가 벌어졌는지 이제 경찰이 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운전 중에 갑자기 그 룸미러 네. 뒤에서 거미 한 마리가 내려왔는데 네. 그걸 보고 엄청 놀란 거예요. 운전하다가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죠. 네. 저 거미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도요. 저희 집에 이제 거미 잡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 네. 저는 거미는 안 잡는데요, 그냥. 저라도 운전 중에 네. 뭐 작은 게 멀리 이게 좀 천천히 내려오고 뭐 이 정도까지 괜찮겠어요. 근데 뭐 얘들이 또 가끔씩 또 점프를 하고 뭐 네. 튀어 오를 예. 때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패닉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웃어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한테 벌어진 네. 일이지만 네. 제가 차 몰다가 갑자기 거미가 네. 튀어 오르면 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아,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차를 몰고 갔는데 갑자기 진짜 거미가 위에서 이렇게 뚝 눈앞에 바로 눈앞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뭐 사고가 나진 않았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런 엄청 정말 큰 나죠.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 되게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신문 보니까 마치 이게 좀 그러니까 신문 기사 자체를 되게 좀 이렇게 장난처럼 네. 써놓은 걸 보니까 다행히 그 여성 운전자는 뭐 경미한 부상을 당했고 네. 거미는 기소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장난칠 기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거는 운전 중에 그러면 사람 목숨이 달린 거고 저희 같이 거미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정말 목숨이 달린 일인데 네. 예, 좀 진지하게 기사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난주에 런던에 뭐 크고 작은 소식들이 많았는데 네. 라이너스님 눈에 좀 확 들어왔던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가장 첫 번째 소식이 첫 번째로 진짜 딱 눈에 들었던 게 예전에 이게 있었던 일이죠. 아동학대 한인 부부. 네. 어, 그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심지어 친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방에 가둬놓고 2년 동안이나 한국에도 기사가 났었어요. 아 그래요? 예. 한국에 틀렸어. 사실 충분히 실릴만한 기사예요. 이게. 그럼요. 예. 네. 되게 쇼킹.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저도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네. 저희 캐나다 특히 이 런던에 사시는 교민들한테 가장 쇼킹했던 그리고 가장 좀 관심 있었던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한 3개 정도인데 네.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 사건이고 또 하나는 그 올해 초에 아, 그 한국분 그 네. 교통사고에 네. 치여서 돌아가신 그분이랑 뭐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한인과 관련이 돼 있지 않은 거지만 알프타주 그 산불 이 정도가 아, 예. 그래도 가장 최근에 예 근데 그 중에서 이 사건이 저도 가장 이게 벌써 2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2년... 근데 지금 선고가 됐죠? 네, 어. 이제 확실히 선고가 받은 건 실형으로 받아서 아 근데 예. 변호인은 그러니까 구형이 한 뭐 징역 2년 정도로 네. 검사가 네. 아, 구형을 내렸는데 이제 변호사는 가택 연금으로 예. 해달라고 네. 한 것 같은데 이제 판사는 지금 가정에서 아동 학대로 기소가 된 피고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가택 연금을 시켜놓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참 뭐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뭐 눈물로 진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되게 상황이 그렇게 하면서 죄를 그러니까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뭐 친자식이 아니라도 조카잖아요. 이제 네. 고모 부부라고 하는데 예 무려 친자식은 근데 멀쩡하게 잘 네 그게 오히려 더 키우면서 네.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그게 되게 쇼킹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뭐 이유가 없이 그랬으면 그것도 뭐 쇼킹한 일이지만 뭔가 또 2년씩이나 방에다 감금을 해두고 뭐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도 싶고 근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예,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게 용납이 되는 일은 아니죠 절대. 특히나 캐나다에서는 아동학기나 이런 거는 엄청 정말 큰... 애들한테 큰 소리도 못 지르잖아요. 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저도 어린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믿고서 이제 친척한테 저희 아이들을 맡겨놨는데 정말 2년 동안 뭐 이렇게 뭐 방치되고 방임되고 전 정말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소식을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처음 들었을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땠을지 네. 저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한인 분들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면 18개월은 좀 적은 것 감도 있고요. 이게 정말 진상을 알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정말 그 아이가 만약에 2년 동안 감금이 된 상태에서 정말 뭐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동안 거의 뭐 바깥 출입도 전혀 못하고 네. 이 상태를 보니까 뭐 영양실조에 방 안에 오물과 쓰레기가 잔뜩 있었고 화장실은 또 막 뭐 변기도 막혀 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오물이 묻어 있는 잠옷을 입고 2년을 살았다니. 세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침대나 전부 다 오물이 묻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하루 두 번씩 뭐 맥도날드 이런 거 햄버거 정도만 네, 넣어주고 거의 뭐 그런 거 넣어줬다고 하는데 교도소에서 시간 되면 넣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올드보이 같은 뭐 그런 상황이 2년 동안 어린 아이한테 네. 인격이 아직 좀 형성이 안 된 네. 과연 영향이 없어서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다행히 어떻게, 그 예. 아이는 지금 그래도 그 이후에 좀 잘 적응을 한다고 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사건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부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아, 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데도 뭐 이웃들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웃의 신고로 예. 체포되었지만 18개월은 좀 너무 좀 형기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또 그 런던 출신의 한국 청년이 네. 그 아랍계 친구를 잘못 사귀는 바람에 네. 납치가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요즘 뭐 그런 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인 이제 런던 교민한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 근데 무사히 우와. 풀려났는데 네. 뭐 언론에서 꽤 캐나다 언론에서 많이 비춰졌었어요. 몇 년 전에 거의 뭐 정말 구사일생으로 풀려났죠.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풀려나게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도 좀 한국 그 고등학생인가요? 뭐 그래도 직접 자기가 터키로 가서 예, 네. 넘어가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근데 정말 친구 잘 만나야 되는 거라고요. 저는요 지난주 저희가 예, 600위권 진입했죠.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소식이 가장 큰 저한테는 네. 확 들어온 그 소식이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600 언제 진입해보나 그동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초반에 우리가 막 이렇게 할 때 올해 안에 뭐 구독자 20명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예. 많이 좀 소박하게 저희가 목표치를 잡아봤는데 네. 초기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에 가장 높이 올라왔던 게 몇이었죠? 706인가? 706인. 뭐, 예, 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가 해외 팟캐스트 순위에 12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 12위권도 예, 한번 들어가 봤죠. 그 기록도 또 깨고요 저희가 네. 이제는 665위가 저희 이제 최고 기록이 되었는데 네. 500위권 노려봐야죠 다음. 예, 노려봐야죠. 예. 500위권이면 거의 뭐 만 개 가까운 팟캐스트들 중에서 5% 그렇죠. 5% 안에 상위 5% 꽤 뭐 준수한 성적이고요. 저는 런던 포커스가 네. 이제 궁극적으로는 1위가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네. 해외 팟캐스트 중에는 2위가 목표입니다. 1위는. 아, 2위요? 1위는 전혀 저희가 깰 수 없는. 아, 그런가요? 넘어설 수 없는 그 팟캐스트가 하나가 버티고 있어서, 네. 도저히 뛰어넘을 순 없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LA Confidential은 거의 뭐, 해외 팟캐스트의 EJ 같은 그렇죠, 존재이고 예. 예, 큰 산입니다. 저희가 네. 넘어설 수는 없고요. 2위를 목표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1위. 캐나다에서는 현재 1위 아닌가요?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런던 자가 들어간 것 중에서도 저희가 아직은 1위인 것 같고요. 아 네. 네.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데 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집계를 어떻게 하는지 네. 이게 뭐 구독자 수, 뭐 댓글, 좋아요 누르는 거랑 또 접속자, 예, 다운로드 뭐 모든 게 다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청취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 결국에 예. 결론은 이건가요? 아 그럼요. 예. 네, 밀어주십시오 이거.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거의 뭐 사활을 걸다시피 하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름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큰 뜻을, 뭐, 저희 그 팟캐스트 소개 글에도 있지만, 정말 대의를 품고서, 시작을 한 일인데, 뭐, 녹음 장비나, 뭐, 아직은 많이 열악한데도 이런 성적을 거두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무튼 뭐,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600위권에 진입이 됐다는 것도 기쁜 소식인데, 저는 그보다도, 뭐, 새 에피소드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도, 아, 순위가 한 며칠 동안 계속 유지가 네. 되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또 700위권으로 또 올라올 때도 있고요. 네, 맞아요. 예, 그럼 너무 좋았어요. 그게 계속 오랫동안, 순위권에 머물렀다는 게 더 네. 기쁜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는 이제 가을이 빨라진대요. 이제 날씨, 진짜 밖에 날씨도 선선해요. 선선한 걸 떠나서 약간 춥다고 느껴질 정도? 아, 낮은 덥던데요. 3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낮에나 밖에 안 나가봤어. 낮엔 되게 더워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추워졌어요. 예, 진짜 추워요. 예, 말 그대로. 22일부터가 공식적으로 가을로 치더라고요. 네. 어제부터? 아, 입춘 아니 추분이죠, 추분. 입추. 근데 그게 또 예. 캐나다에서도 22일부터라고. 네. 예. 해서 이제 캐나다는 또 단풍이 좋은 곳이라서. 그럼요. 캐나다 국기가 단풍잎인데 그만큼 그 캐나다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도 또 단풍 시즌 되면 또 요란하잖아요. 예, 또 설악산이며 많이 다니시죠. 예. 뭐 매년 거의 뭐 필수 코스인데, 네. 저도 뭐 한국에서 몇 년 전에 또 설악산에 가서 가을에 단풍을 보고 왔습니다만, 뭐 정말 설악산 단풍이 환상적이죠. 근데, 이제 캐나다의 그 단풍이라고 해서 정말 그 캐나다 단풍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건 전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또 아, 얼마나 그래요? 엄청날지. 저는 이제 가을에 퀘벡, 여행을 다녀온 적, 패키지로 네.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뭐, 고속버스를 타고서 퀘벡으로 가면서, 이제 토론토에서 퀘벡으로 네.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변해, 그 단풍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갔는데, 네. 딱 그 정도더라고요. 저희가 뭐, 알곤퀸팍이나 이런 데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네, 알곤퀸 파크도 네. 참 힘들어요. 그 날짜 맞춰서 가기가. 네. 그게 단풍이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네. 이게 일주일만 늦게 가도 없고 다 내 집 다 져 있거나 아니면은 일주일 먼저 가면 아직까지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주말에 많이 가시니까요. 네. 그거 타이밍 맞춰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운이 정말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사실 말 10월 초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딱 지금이거든요 이맘때쯤.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말대로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거대로 딱 가면은 빨라요. 그렇죠. 이거보다 네. 일주일 정도 늦게 네. 가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그 알곤퀸 파크 단풍이 워낙 유명하지만 그 가는 길에도 네. 워낙 많아요. 단풍이 지고 이런 것들이 워낙 다 나무들이 크고 나무들만 그 다 자연이라서 네. 단풍잎 구경은 정말 실컷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단풍잎 구경이야 뭐 집 근처 공원에 가도 아, 예, 근데 그렇죠.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은행나무를 좋아해요. 아, 네. 아, 그 한국에서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살던 봉천동 그 저희 집 골목에도 네, 은행나무 바로 앞집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 네. 되면 그냥 바닥이 노랗게 변했거든요. 그 네, 잎들 네.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노란색 잎이 쫙 깔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은행나무를 못 본 것 같아요. 좀 노란색의 그 여기서는 그런가요? 예, 근데, 여기는 플라타너스가 예. 많고 일단 예. 그리고 그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딱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오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막 그 어떨 때는 가면 막 길을 막 다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예, 예. 예. 좀 그게 재밌던데. 아, 그 캐나다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메이플잎 있잖아요. 네. 단풍잎이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이 본 것 같은 그 손 모양. 아, 예, 예. 아, 그런가요? 여기서 여기서는 별로 못 봤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선 그냥 단풍이 많긴 한데 정말 그 굳게 그려진 그 단풍잎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예, 배운 그 딱 전형적인 단풍잎 모양. 예, 예. 그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아,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온타리오 주에 살고 있으니까 단풍 시즌에서 지금 이 즈음의 단풍을 보기 좋은 게 알콩킨 공원이랑 이제 주를 벗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좀 패키지가 많은 퀘벡, 몬트리올 네. 뭐 그쪽 그리고 아가와 캐년이라고 해서 그 단풍 네, 기차가 예. 있잖아요. 기차 타고 가는 그 세 곳이 그래도 가장 단풍 구경하기가 좋은 코스인데 저는 이제 올해는 좀 늦었지만 연초부터 아가와 단풍 네, 기차는 꼭, 많이 기습하셨죠. 예, 가봐야지 했는데 네. 결국은 못 가고 말았어요. 근데 저는 단풍을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단풍을 보면 좋지만 이제 단풍보다도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낭만 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박이요? 예. 아 그게 되게 재밌을 것 침대 같더라고요. 침대 차 이런 거요? 예, 애들이랑 이제 달리는 기차에서 하루 밤을 보낸다는 걸 되게 낭만적일 것 같고 네.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그걸 막 며칠씩 해볼 경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근데 하루 정도는 그 기차 소리 들으면서 밖에 이게 막 뭐 야경도 보일 것이고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네. 거기서 애들이 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게 싸지는 않아요. 그게 아마 주 목적이 관광이라서 그렇겠죠? 네. 내년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풍 기차는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근데 신문기사 보니까 알곤퀸 주립공원에 이번에 완전 일주하는 코스가 있는데 이건 그 상품은 아, 알곤퀸을 일주하는 코스가 있다고요? 예, 1인당 50불씩이라고 요즘 여행사에서 아, 이거는 그 단일 관광, 그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그 관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완전 일주라고 돼 있다. 그게 완전 일주가 알곤퀸 공원을 완전히 일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차로 한번 쓱 한번 돌고 나오는 건가요? 그거 차로 한 번에 하루에 다 못 돌아요. 알곤퀸 공원 예. 너무 커요. 예. 그래서 그 딱 그 몇 지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알곤퀸 공원 가면은 그 전망대 같은 그런 뭐 휴게소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악산에 단풍 시즌에 설악산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잖아요. 네. 관광버스 엄청 많이 모이고 예. 똑같아요. 거기 가면 관광버스 무슨 뭐 중국 관광버스, 한국 관광버스 이런 차들이 꽉 차고 네. 또 개인별로 오는 차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차가 밀려요. 그래서 차가 진짜 꽉 밀려가지고. 네. 사람도 엄청 많고 그래서 한적한 이런 좀 자연을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약간 그 시즌에는 딱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캠핑 가서 캠핑 사이트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즐기시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주로 가는 딱 코스가 정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관광 업체에서 하는 그 완전 입주 코스가 있어요. 그 네. 전망대 같은 곳이나 어디 또 몇 군데 이렇게 사진 잘 나오는 것들 네. 이렇게 해서 딱 가는 코스가 있는데 거기는 다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일본의 벚꽃 시즌하고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 시즌 되면 엄청 그 자리 잡기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자리 잡기가 한 달 전부터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네. 그때 딱 일주일 뭐 한 그 정도 기간 안에 그게 다 끝나버리니까 네 맞아요 이거 여기 단풍도 그러니까 네. 그 시즌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저는 이게 단풍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좀 네. 볼 게 없어도 그렇게 다녀오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정말 캐나다 단풍 지금 이 코스에서 죽기 전에 한번 꼭 봐야 될 만한 그런 절경이라면 그래도 뭐 좀 많이 골치 아프겠지만 또 뭐 엄청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니 언젠가는 그래도 한번 시간 내서 그렇게 한두 번은 여기 살면서 그럼요 한두 번은 가볼만 하죠. 네, 저는 아무래도 그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소식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런던의 그 세계적인 작가가 있어요. 아 예. 네. 몇 달 전이죠. 이제 런던에 대해 알려주마 이러면서 저희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초반에. 네, 그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 엠마 도너휴라는 작가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런던에 살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이 소식을 알고도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 신작이 나왔대요. 뭐 이렇게 다작하는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더 원더라는 작품인데. 네. 근데 이 작가는 거의 뭐 룸이라는 작품으로 거의 뭐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네. 이게 또 스릴러 소설인데 영화로 나와서 더 네. 유명해진 소설이고요. 네. 이 사람이 직접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각색을 한 거죠. 자기 작품을. 그래서 아카데미 각색상 후보에도 올랐고, 저는 이게 감동을 받은 게, 아,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번에 룸의 성공으로, 룸이라는 그 소설도 엄청난,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지만, 예, 영화도, 와. 여우주연상 받았잖아요. 그게 그, 브리 라슨이. 열연해서. 네. 근데 이 영화로도 성공을 해서 로열티를 꽤 크게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가. 그런데도 본인은 런던을 전혀 떠날 생각이 없다. 와, 뭐 이렇게. 멋지네요. 너무 좋다, 여기가. 런던이 고향인가 봐요. 예. 근데 그 올드 사우스 지역에. 네. 워틀리 빌리지에 살고 있다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런던. 아니요. 올드 사우스 지역에. 전 한번 시골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이 런던 안에 있어요. 런던 아, 안에 저 되게 이쁘게 꾸며놓은 동네가 있어요. 거기 아, 좀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아 정말요? 오. 뭐 아주 뭐 막 와우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네. 이제 작은 동네예요. 근데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저는 이제 그쪽에 병원이 있어서 한번 병원에 가느라고 그 동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아 혹시 예. 그 약간 그 인사동 같은 느낌 나는 거의 그런 뭐 예. 저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차로 우연히 지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런던 외곽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예, 런던 시내에서 예. 좀 밑에 맞아 예. 예. 아 그럼 아 거기가 거 여기군요. 예. 거기 어, 지나가면서 되게 이쁘다고 생각 많이 약간 신사 아, 그 가로수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예, 예 바로 거긴데 거기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 정도 뭐 돈 버셨으면 토론토에 100만 불짜리 집에 사셔도 거의 뭐 이상하지 않을 분이. 아 근데 작가분이시니까 오히려 예. 그런 복잡한 토론토보다는 네. 이런 런던이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분 소식이 좀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특별한 소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있었어요. 에어마일 만료 기간이. 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네. 그, 에어마일이라고 좀 적립을 하잖아요. 네. 그걸로 한국으로 뭐, 치면 약간 SK, OK 캐시백 같은 그런 그럼요, 느낌이죠? 포인트. 네. 적립을 해서,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모았어요. 90년대. 네. 저도 가장 대중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저 신용카드가 생기자마자. 네. 대학 시절에. 네. 와, 대학 시절에 신용카드가 생기셨네요.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네. 이 나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모았는데. 네. 수십 년. 와. 수십 년 모았는데 포인트가 얼마 또 안 돼요, 또. 얘네들이 또 많이도 안 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정말 큰 거, 뭐 여행이라든지. 네. 뭔가 뭐. 이름도 에어마일이잖아요. 네. 가구나. 커다란, 진짜 고가의 가구나. 네. 이걸 장만하고,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내버리니까, 언제 또 그만큼을 모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십 년 모았다가 진짜 큰 거 하나 이걸로 네. 받고, 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정립을 해왔는데, 네. 갑자기 2011년 12월 이전에 정립된 포인트가 올해 말까지 써야 된대요. 네. 아니면 다 소멸된다고 해서. 네. 그니까, 저 같이. 네. 그 전에 포인트가 대다수겠네요. 네. 번호님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패닉에 빠져있는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집단 소송도 걸리고. 아. 그래서, 만약에 네. 이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안에 다 써야, 한다고 예, 하니까. 써야 되겠네요. 아, 지금 이걸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걸 받자라고 해서 얼마 X 얼마 정도 보이셨어요 지금 그 현금으로 쳤을 때. 현금으로는 환산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로 살 수 있는 살 물건의 수 있는 가격이 그냥, 아, 뭐 그렇게 따져보면 근데 많이 안 돼요. 막 1,000불? 예? 아, 모았는데도? 어, 많이 모으셨네 그래도 꽤. 그거를 20년 네, 20년 모았는데 이 정도면 얼마 안 모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립된 것도 이제 5년 안에 써야 된다는 네. 새로운 방침이 생겨서 좀 많이 예전에 한국에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에서 네. 그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유효 기간을 이 원래는 없었는데 네. 나중에 설정을 하려다가 되게 그 사회적으로 되게 이런저런 반발을 예. 많이 받아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한번 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좀 큰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저는 아예 안 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쓰고 나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요 저도 그냥 다른 이제 이런 포인트 정립 말고 네. 캐시백? 뭐 예, 저는 캐시백 되는 신용카드 써요. 예, 그게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통장으로. 네. 제가 쓴 돈의 뭐 1% 아니면 2% 정도를 이렇게 네. 돌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연초에 그걸 딱 받으면 네. 왠지 진짜 그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니까 네. 더 많이 써야겠다. 연초부터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돼요. 네. 열심히 써 올해도 네. 열심히 써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분 좋더라고요. 예, 네. 아 그걸로 갈아타겠습니다. 저도 뭐.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뭐 요즘에 캐나다인들의 입맛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상한 비전통 육류 소비가 늘었다고 해서 그게 그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네. 이 분석을 해놓은 게 고급 음식점을 찾는 이제 미식가들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뭐 아랍이나 뭐 네. 여기 뭐 다 자기네들의 예. 전통을 지키면서 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충격적이지 않아요? 뭐 멧돼지 꽝 뭐 이런 건 괜찮아요. 뭐 네. 말고기 사슴고기까지도 네. 상관은 없어요. 이런 거 뭐 근데 어디 팔아요? 어디 팔아요? 저는 글쎄요. 구경을 못 해봤는데. 뭐 들쏘 뭐 타조 이거 상관 없거든요. 이 정도도 네. 저는 먹는다는 좀 많이 봐왔으니까. 네. 뭐 근데 뭐 얼룩말이라든지. 예. 네, 뭐. 아니 진짜 어디 파는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전혀 체감이 안 되는 소식이죠, 이건. 저는 한번 소비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사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양고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네. 이런 고기를 어떻게 먹는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도 있었고 뭐 올겨울 춥고 눈이 많이 온다 뭐 이런 네, 이런 예. 소식이 있었는데 각오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매년 각오하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매년 어긋났던 것 같아요. 그 예보가. 와, 그랬으면 정말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겨울을 겪으시면서 네. 겨울이 시작될 때 이런 예보 늘 나오잖아요. 근데 올 겨울은 짧고 눈도 별로 안 오고 따뜻할 것이다라는 예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20년 살면서. 아 그런가요? 매번 춥다고 하는데 엄청 춥다. 근데 겨울이니까 춥죠. 근데 예년에 비해서 더 춥다.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놓고 막 겁을 주는 기사 예보는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실제로 아 뭐 그랬던 적도 있지만 되게 과장된 그런 걸로 예보로 끝난 적이 많아요. 이게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예. 비 온다 그랬다가 안 오면 욕을 잘 먹지만 비 안 예. 온다 그랬다가 오면은 욕을 그쵸? 많이 먹으니까 예. 비 온다고 많이 한다고 그런 예.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추웠다고 했다가 안 추우면 사람들이 욕 안 하는데 안 춥다고 그랬는데 추우면은 뭐 네. 욕 많이 할 거잖아요. 일을 못하니 이런 식으로. 작년 이맘때도 엄청 춥다고 그랬어요. 올겨울 추울 거다. 근데 네. 겨울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추웠어요. 근데 좀 짧고 네. 눈이 좀 폭설이 많이 왔지만 그래도 눈 온 빈도도 좀 적고요. 네, 그렇죠. 재작년보다는 줄었죠. 훨씬. 네. 네. 뭐 기상청은 뭐 첫눈이 12월 8일에서 11일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맞는지 한번 그 전에 오는 예, 근데 전 두고 보죠. 그 전에 온다는데 저는 겁니다. 예. 예, 그 전에 올 거예요. 네, 당연히 뭐 10월에 내려도 이상할 거 없는데 네, 그죠? 지금부터 이제 슬슬 준비를. 예. 저는 스노우 이제 윈터 타이어를 언제 갈아야 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아, 예, 그리고 뭐 캐나다 대학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네. 런던의 웨스턴 대 웨스턴 네. 저희 모교인 웨스턴은 캐나다에서 9위를 한 걸로 이번에 네. 늘 한 3-4위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요? 많이 좀 하락을 부진하네요 올해는. 네. 이제 늘 1위인 맥길 대학교. 네, 맥길 대. 뭐 몬트리올에 있는 학교죠. 네, 그리고 뭐 토론토. BC 대학교, 알버타, 몬트리올, 워터루, 캘거리, 웨스턴, 네. 그리고 퀸즈 이런 순서로 탑 10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이상해요. 올해는 많이 부진한데 그 모교가 아 예 아, 예. 아 모교 소식이 지금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그 신장 이식 아예 그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MBA 코스가 굉장히 좋은 네.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좀 부진합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네. 워터루 대학은 뭐 공대로 워낙 유명하니까 네 워터루 대학 예. 공대로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이건 좀 알버타나 몬트리올이 웨스턴 대학 앞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대학들은 사실 저는 약간 느낌이 안 오죠. 예. 예.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아 지금 조사 통계, 결과를 지금 비교하시는 건가? 네, 아, 예,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네. 아 저는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저 프리미엄 휘발유의 효과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기름 넣을 때 늘 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디젤 빼고 네. 뭐 저희가 넣는 이제 기본적인 네, 가장 기본.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간 조금 단계가 중간, 있고 그 다음에 더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유소에 많이 들락거리지만 네. 이 프리미엄으로 집어넣는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많이 봤는데 근데 누가 그 뭐 근데 이런 기사는 꽤 저는 흥미로웠어요. 아, 이게 별 효과가 없다. 비싼 거 넣어도 네. 뭐 그러니까 일부의 정말 고급 차 제가 몰고 다니는 벤틀리나 뭐 이런 차는 모르지만 다른 차들 일반 차들은 그걸 넣는다고 해서 뭐가 더 차가 더 확 나아지는 그런 걸 못 느낀다고 하니까 네 근데 어떤 일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일부 차들은 그냥 네. 그 보통 싼 기름을 넣으면 안 되고 프리미엄 휘발유만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차가 있습니까? 네 그냥 그렇다고 그 하던데요. 권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휘발유를 넣으면은 뭐 책임 못 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네.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벤틀리 샀을 때 그런 얘기 없었는데 네. 네.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 아무튼 뭐 이건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뭐 일부러 호기심에 네. 이거 좀 넣어보면 차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전 넣어봤어요. 아, 그래요? 옛날에 못 느끼셨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차가 느꼈어요. 지갑이 나갔다.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네. 한국도 전 한국에서 주유해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있어요. 아,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까? 두 가지 그냥 기본이랑 프리미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 예. 기억에는. 그렇구나. 좀 늘 궁금했어요. 누가 넣는지, 그 넣으면 효과가 있는지. 근데 이런 기사가 저 호기심 많이 좀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네. 예, 아직도. 예, 화제를 진짜 만들고 있죠. 계속. 한 5천 명 정도가 아직도 캐나다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교환하시기 바라고요. 네. 근데, 그래요. 이게 만약에, 많이 이제,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그래도, 비행기 탈 때. 불안하잖아요. 일일이 알려줘야 되나? 그 무슨, 뭐 네. 그 뭔가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야 되나? 이거 바꾼 네, 거다. 증명이 있어요. 식으로. 아, 그 새 걸로 리콜을 받은 핸드폰은 네. 그 앞에 배터리 그 충전 그 표시하는 부분이 색깔이 네. 다르대요. 원래 거는 하얀색, 새로 새 거는 그 녹색. 이렇게. 아. 그래서 그걸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녹색 걸로 한 번이라도 또 터지면 완전히 치명타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녹색 걸로 터지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네. 그 역시도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속속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충전을 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0으로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사실 그 전부터 출시 초기부터 있었지만, 예. 이 원래 폭탄 건이 워낙 화제가 되면서 그게 묻혀 있다가, 네. 이게 점점 잔잔해 있으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슬슬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진짜 교체까지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거의 뭐 재기불능이겠는데요. 하지만 한국 언론에서 보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아, 그 눈조가. 네. 댓글도 보면 다 비웃는 거고. 네. 거의 뭐. 근데 저는 이제 저번에 라이너스 님이 뭐 방송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 네. 애플 새로 나온 네. 거의 동시에 나온 제품이 네. 이번에 그 슈퍼 마리오가 아, 네, 네. 장착이 돼 있다가 아, 근데 예. 예, 그거 보고서 장착이 돼 있다. 모르겠어요. 이게 IT 그쪽 업계나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그럼요. 그 애플에서 이번에 그 아이폰을 발표할 때 그 닌텐도는 사실 그 외부와 이렇게 협력을 안 하고 네. 특히 모바일 쪽은 네. 뭐 사실 그 포켓몬 고도 나왔고 사실은 네. 그 조금씩 문을 열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애플과 갑자기 협력해서 이렇게 대형 사건을 터뜨릴 거라고는 아무 생각을 못했었죠. 그걸 예상 완전히 뒤엎고 나왔던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 옷을 입고 나온 것만큼이나, 그죠? 올림픽에서. 게이머들한테는 그게 더 이번 게 더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닌텐도가 네. 그 게임기뿐만 아니라 게임도 만들죠. 그 닌텐도의 게임기들은 예. 닌텐도 게임을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은 그 뭐 미이나 아니면 네. 뭐 닌텐도 DS 이런 것들이 네. 다른 게임들도 많이 있지만 네. 그 주 매출원들은 슈퍼마리오, 포켓몬, 뭐 젤다, 다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 일본 회사에서 거죠. 저는 게임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오락실이나 아니면 네. 뭐 그런 걸 통해서 코나미라는 이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코나미도 유명한 회사죠. 네. 요즘에는 좀 맛이 가고 있지만 네. 네. 한때는 되게 유명했었죠. 그리고 그 코나미에서 나오는 큰 게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뭐 메탈 기어 솔리드나 네. 그, 예, 잘 모르지. 그, 일본 개발자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게임은 모르는데 그분 성함을 아는 게, 네. 그분이 그,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그 스릴러 소설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마니아 수준으로 좋아해서, 네. 트위터에 막, 재밌는 거 있으면 이 책 나왔다, 이 책 읽었다, 이러면서 계속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게임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아는 게 아니라 책 때문에 네, 책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네. 통하는 게 있네 그러면서 근데 몰랐는데 어떤 분이 이 사람 게임 업계에서 완전히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럼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라고 해서 그래? 나 몰랐는데 그냥 책 좋아하는 덕후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메탈 기어 솔리드 뭐 이런 그 뭔데? 그게 뭔데? 난 몰라. 그냥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그 동지에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네. 본인의 이름을 달고 스튜디오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쓱 훑고 지나갈 일인데 오늘 제가 그 신문에서 토론토에서 한인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이제 청소년 골든벨이라는 걸 한국 역사 이제 문제 내면서 이제 네. 한국의 그 도전 골든벨 포맷으로 네, 한다고 네, 하는데 네. 뭐 상품도 주고 되게 좋아요. 뭐 이게 한국 역사를 주제로 네, 뭐 저도 이런 시도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이세들한테 네. 이제 이런 한국 역사를 좀 뿌리를 알게 해주는. 네. 되게 좋은데 뭐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10월 1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또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아 이거 뭐야 저는 아 그래요? 아니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 영어로 진행이 된다고요? 한국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거 조금 이게 웃겼어요. 이게 소식을 보고서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거 영어로 하면 그 반쪽짜리 아, 이게 기획이 아닌가? 한국어로 하면 이게 그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아니 한국어 거죠? 아니 영어로 한국 역사를 애들이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게 될까도 싶기도 하고. 역사서가 있을까요? 예. 신라 다이내스티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킹 세종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 우리 한국말도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저희가 뭐 한국어 특집도 했지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주제가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아니 한국 역사에 대한 그 주제를 삼았으면 한국말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애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라나요? 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뭐 그래도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네, 취지는 참 좋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건 좀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아무튼, 그 뭐,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런던 포커스가 이번 주에 그 금주의 추천 영화로 The Age of Shadows라는 외국 영화 같은 제목을 가졌지만 이제 한국 영화 밀정이죠. 네. 네. 런던은 아니에요. 토론토에서, 네, 토론토에서. 개봉을 이번 주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700만 명 넘었어요, 한국에서. 아, 그래요? 1000만 명까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크게 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이 영화. 예, 저도 기대하고 너무, 있는 영화입니다. 예. 이 정도면 다 훑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 주제는 예. 2부에서 하는 걸로. 예.